괜히 내가 사랑하자 말했나봐요. 괜히 내가 지켜준다 했었나봐요. 요즘은 널 핑계대며 날 피하네요. 알아요. 그만 해준 것도 더 해줄 것도 없는 내 곁에서 힘든 속상한 그 마음. 괜히 서로 가슴 아리하지 마라. 하려는 생각은 말아요. 실컷 울도록 몇 분만 좀 지켜봐주면 내겐 영원토록 좋은 사람 될 테니. 괜히 내가 사랑하자 말했나 봐요. 괜히 내가 지켜준다 했었나 봐요. 내가 지켜준다 했었나 봐.